속에서 도주목 불끈 쥐고 달려온 세월 순간뿐인 생살이 되돌아보 여유도 없이 자존심 목숨처럼 그렇게 살았다 세월은 흘러 얼굴에 흔적만 남아 가는 세월 붙잡고 친구야 불러본다 술이 고픈 날 우리 만나서 소주 한잔 어떠냐 맘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도주목 불끈 쥐고 달려온 세월 고달픈 인생살이 되돌아보 여유도 없이 자존심 목숨처럼 그렇게 살았다 세월은 흘러 얼굴에 흔적만 남아 가는 세월 붙잡고 친구야 불러본다 술이 고픈 날 우리 만나서 소주 한잔 어떠냐 세월은 흘러 얼굴에 흔적만 남아 가는 세월 붙잡고 친구야 불러본다 술이 고픈 날 우리 만나서 소주 한 잔 어떠냐 소주 한 잔